참 무거웠을 텐데 입안에 익숙한 이 이름 노란 녹음에도 아려와 자꾸만 난 눈물이 흘러 잊을 준비를 하는가 봐 넌 시작부터 나를 기쁘게 했고 등 뒤에서 놀게 한 너 정해진 사랑인 걸 너무나 잘 알고